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초순서로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요 조국광복회 10대 강연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조국광복회 10대 강연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25 1936년에 창작하신 혁명가요입니다. 가요는 전체 조선인민이 단결하여 조국을 해방하고 인민대중이 주인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세울 때 대한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의 심오한 정치 사상적 내용을 알기 쉬운 시어로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어음개조식으로 4분의 2박자 예기천 손율은 동쪽 2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매우 친근하고 락전적인 흥취를 돋고 줍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가요 조국광복회 10대 강연가는 항일 유격대원들과 전체 조선인민에게 혁명협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를 간직하도록 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불후의 거전적 명자 흉명가요 저손의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불후의 거전적 명자 가요 저손의 노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제 16, 1927년에 창작보급하신 흉명가요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 투쟁의 처시기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저손의 녹슬 심어주고 반일 애국 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저손 혁명의 믿음직한 이웃군으로 키우시려는 깊은 뜻을 안으시고 이 노래를 창작하셨습니다. 가요는 삼천리 금수강산인 우리 저국에 대한 생동한 형상과 저국 땅의 인민의 주인 된 새 사회를 일도세울 우리민의 지향과 요물에 대한 감명 깊은 형상을 통해서 조선 혁명의 주체성과 저국의 숭고한 뜻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간결한 구조와 참신하고 아름다운 선율 형상으로 하여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